동화 한국어 버전 톰 소여의 모험. 이건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톰 소여라고 해요. 톰은 이모인 폴리와 함께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폴리 이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톰을 사랑한 폴리 이모는 오직 톰을 위한 일만 했죠. 하지만 톰은 장난꾸러기였어요. 톰, 일어나렴. 이러다가 지각하겠어. 아, 모르셨어요? 오늘은 휴교예요. 스누글스 선생님의 아버지가 가셨대요. 어우, 이런. 그렇구나. 불쌍한 스누글스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아, 아버님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편히 잠드시기를. 뭐라고요? 산책 가셨다고요? 잘 됐네요. 산책은 건강에 좋잖아요. 산책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희 녀석!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선생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잖아! 정정하시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셨다고만 했다고요. 어쨌든 잘 계신가 보네요. 그래? 이 녀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한담? 정말 좋은 날인데? 누가 이런 날에 학교에 가고 싶어 하겠어? 이모가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됐을 텐데. 좋아, 허클베리랑 놀다가 집에 가면 되겠다. 이모는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걸 모르실 거야. 톰 소여잖아. 이모는 어디 계셔? 너는 이모 집에서 나오면 안 돼.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라이언 레이놀즈, 내가 여기에서 도망칠 것 같아? 거기,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싸워, 둘 다 다칠 거라고. 이런, 교복이 이게 뭐야? 내가 학교에 안 간 걸 이모께서 아시겠어. 어떡하지? 잘 생각해보자. 톰, 너라는 거 다 알아. 학교에 결석하고 라이언과 싸우기까지 했는데 혼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 개구쟁이야! 이번 주말에는 울타리를 칠하도록 해. 놀 시간은 절대 없어. 하지만 라이언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변명하지 마. 그래도 울타리를 칠해야 하니까. 알겠어? 알겠어요, 이모. 그렇게 주말이 왔고 톰은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걸 전부 칠하라는 거야? 안 돼. 구슬치기도 해야 하고 술래 잡기도 해야 하는데. 아, 이게 뭐야? 이래서 내가 허클베리가 부러운 거야. 걔는 부모도 없고 벌을 줄 사람도 없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때 똑똑한 톰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라라라라라.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벌 받는 중이야? 라라라라라라. 우리가 하는 말 안 들려? 왔어? 미안해, 지금 내 실력을 뽐내는 중이었어. 넌 벌 받는 게 그렇게 좋아? 뭐? 벌이라니? 벌 받는 거 아니야. 다들 작품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지? 우리 마을은 좀 꾸며야 돼. 그래서 내 한 몸 희생해서 마을을 꾸미려는 거라고. 이 울타리부터 시작할 거야. 너희들은 가서 구슬치기나 하라고. 나는 예술가야. 그래서 이 일이 재미있다고. 라라라라라라. 나도 예술가가 되고 싶어. 나도 같이 하자. 어떡하지?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그냥 공짜로 맡길 수는 없어. 톰의 친구들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울타리를 칠하기 위해 톰에게 장난감과 초콜릿을 주었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울타리를 칠하러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울타리 칠이 끝났죠. 저것 봐. 다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 울타리를 칠하는 멍청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울타리를 빨리 칠한 거야? 저 잘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칠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휴, 저 너무 피곤해요. 이제 놀러 가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하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빨리 한 거야? 안녕 허클베리, 안녕 필, 내 말 좀 들어봐. 같이 놀만한 곳을 찾았어. 거기에는 우리에게 학교에 가라고 하거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할 사람도 없다고. 정말? 거기가 어딘데? 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섬이야. 우와, 멋지다. 하지만 엄마가 허락해 주시지 않을걸? 나도 엄마한테 매번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컸잖아. 세 친구는 모두 뗏목을 타고 강 건너 섬으로 떠났어요. 이건 세 친구가 항상 꿈꾸었던 일이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 친구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았어요. 처음에는 과일과 익히지 않은 채소를 먹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이걸 왜 조리하는 거야?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맞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채소를 익히지 않고 먹게 된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탓이지. 하지만 과일과 익히지 않은 채소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너무 어지러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도 몸이 좀 이상해. 너희 부모님 좀 여기로 모셔와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 거야. 그래, 맞아. 나도 이모가 보고 싶다. 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거지? 우리를 포기하신 건가? 그새 잊어버린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잖아. 누가 어떻게 알겠어? 아, 맞다. 그랬지.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컸잖아. 우린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 이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멍청해. 나는 허클베리처럼 재미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혼자인 적이 없었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잖아. 우리 중 한 사람이 마을로 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는 게 어때? 나는 혼자 뗏목 타기 싫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제안한 거니까 내가 갔다 올게. 가서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지 잘 보고 올게. 톰은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마을로 향했어요. 톰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폴리 이모와 필의 어머니가 우는 게 보였어요. 우리 아이 어떡해?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 어떡해? 어떡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건 포기하십시오. 아이들을 찾기 위해 배를 12척이나 보냈지만 이제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제 다 같이 새 아이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톰, 허클베리, 필, 우리 착한 아이들, 가엾은 것, 아직 어린 나이인데. 안 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돌아가야겠어. 톰 어떻게 됐어?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됐어? 우리 엄마는 어떠셔? 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폴리 이모도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더라. 그래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를 찾으려고 배를 12척이나 보냈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는 분명히 내가 못마땅하실 거야. 우리가 상처를 준 거라고. 맞아. 이모도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다들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야. 다들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한 거야. 얘들아, 우리 이제 돌아가자. 마을에 가고 싶어. 휴, 우리가 뭘 했는지 모두 아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그걸 알릴 필요는 없어. 강물에 휩쓸려서 이 섬으로 들어왔고 다시 돌아가려고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넜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우리가 뗏목을 만들었다는 거 믿으실까? 일단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 잠깐만, 내일 우리 장례식이 열려. 빨리 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자. 그래, 좋아. 나도 그 생각에 찬성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지 않다고. 강물이 그런 거지. 강물은 말을 못해서 다행이야.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라오며. 다들 어디에 있었던 거야? 모두 걱정했잖아. 강에요. 강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쳐서 섬에 갇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뭐... 뭐, 필, 그만 얘기해.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필이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게... 저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겠어. 중요한 건 네가 돌아왔고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 허클베리.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두 사람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정말요? 하지만 네가 혼자 살고 싶다면. 아니에요, 절대요.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고작 며칠인데도 살기 힘들었어요. 이제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모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단다.